삼강은 수전이요 척벽은 호병이라나 한데 없는 화광이 충천하니 조조가 패패하여 하용토 흥포일성에 이런 대장이 함신 가 척통마 비껴타구 삼가수를 거스릅시고 크게 뜹시고 팔시끈 창녕도 누누에 산뜨러 소리 정신이 살라노여 피나 니다 피나이다 찬명을 살소서 소장의 명을 창군 천하에 피나이다 천이 생각하오 상마에 천금이요 한마에 백금이라 삼일에 소연할제 한수정 홍후봉하 고대 광실 높은 집에 성을 생각하오 금밀 조조가 척벽에 말은 피고 온 사람은 주례여 능히 천벌을 장군 후덕을 입사와지다 내 사지 못할 말 듣거라 내 정성 갚으려고 백마가 싸움에 하북 명장 한같은 천하장사 정성을 갚은 후에 한수 청후 인병부글러 원문에 걸고 토캥천리하였으니 내 정성만 생각하거든냐 이놈 초조양 영장 두고 왔다. 내 죄사항을 모르느냐. 천정을 거역하고 백성을 살해하니 만민도 탄을 생각지 않고 너를 어이 용서하리. 이 간사한 말을 말고 자른 뭐 길게 느려 청년 받으라 헌신은 소래 일촌 단장이 다녹는다. 아, 소장을 잡으시려고 불령장 두셨으나 장군님 명은 하나 소장의 명은 금일 장군 전에 달렸어. 어지 입사와 장군 천하의 사라지다. 잔인이 여기 사주창으로 하여금 오백도 부술 한편으로 치우칩시고 말머리를 돌립시니 죽어 화영도 벗어 나 초인만 만나 가드란 말가.